신명기 17장 16,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금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 금은과 마병을 금하신 것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짓고 지나간 세대와 이웃세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일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 우리는 그의 타락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솔로몬의 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도 아닌 왕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당시로 보면 정치 외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정치 외교적인 동맹을 맺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의 딸 위에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솔로몬의 결혼을 언급하면서 의외의 단어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상반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했습니다. 2절에서도 끝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단어를 보면 솔로몬의 결혼이 단순 정치 외교적인 정략 결혼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애착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대상이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을 소유하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정신적,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단순히 정략적인 의도로 그들과 결혼한 것만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애착, 성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여인들은 경건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관능적이고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술에 취하듯이 그 여인들에게 강하게 취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탐하는 이 모습을 아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하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재정과 노동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웅장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가 들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하부했듯이 이제는 이방 여인을 아하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을 분향하고 제사하였더라. 성경은 솔로몬의 행사를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9절과 10절은 이 솔로몬의 지금 타락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전에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어떤 인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씩 나타나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릴 때 애칭이 여디디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가 최악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솔로몬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와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타락도 그 깊이가 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한때 수렁에 빠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돌아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수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회개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용납하고 그 죄를 덮어둘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영적 수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씩 들었음에도 결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파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늘 회개하며 영적인 잘못된 수렁에 빠져들지 않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하부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수렁에 빠져들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늘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